HUBS.먼 나라, 이웃 나라. 매주 금요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국제 이슈들을 쏙쏙 정리해드리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시즌2 비행기에 탑승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 이웃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 나라들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비행기 힘차게 다시 이륙합니다. 세 번째 비행을 시작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오늘은 조윤희 기자와 함께 중국 남부 광시 장쪽 좌측으로 향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21일, 132명의 탑승객을 태운 중국 동방항공의 여객기가 중국 남부 광시 장쪽 자치구의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난 보잉 737 여객기는 13시 15분에 쿤민 창수이 국제공항에서 이륙하여 최대 순항고도 29,100피트까지 상승한 채로 목적지인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으로 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4시 19분경 광시 광족 자치구 우저우시 텅현 일대에서 급강하하기 시작했고 14시 20분경 통신이 두절되었죠. 결국 급강하 시작 후 약 3분 만인 14시 22분경 지상에 추락했고 폭발했습니다. 중국 민항국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14시 17분 순항고도 8,900m를 유지하며 도착 예정지인 광저우 관제구역에 진입했으나 14시 20분경에 관제사가 사고기의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여러 차례 사고기를 호출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모두 132명이 타고 있었으나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 또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 다음 날인 22일 저녁, 중국 당국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고의 조사가 매우 난이도가 높으며 당시까지 확보한 정보로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판단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사고 현장인 광시 장족자치구 우저우의 야산에 소방대원, 경찰, 인민해방군 등 수천여 명의 구조요원을 투입해 구조와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형이 험한 오지인 탓에 현장 접근부터 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항공기가 야산에 추락한 뒤 폭발한 것으로 추정돼 항공기 잔해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생존자는 물론 희생자 유해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한편 사고 이틀째인 23일, 사고 현장에서는 블랙박스 중 일부인 조정석 음속 기록기 CVR이 발견되었는데요. 음성 기록기의 외부는 심각히 훼손돼 있었으며 내부 매리 장치에도 일부 훼손이 있어 분석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약 블랙박스 분석이 완료된다면 미궁에 빠진 사고의 원인을 일부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여객기 추락 사건이 그저 우리에겐 먼 나라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나라의 일인데요. 데이브 칼훈 보잉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21일 추락한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 국내선 여객기의 추락사고 조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칼훈 CEO는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사고 이후 고객 및 규제 당국과 긴밀히 연락해왔으며 중국 민간항공국 CAAC가 이끄는 조사에 기술 전문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죠. 이어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과 투명성, 무결함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사고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은 해당 사고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전을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해당 사고와 관련해 위문 서한을 발송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죠. 크렘린궁은 현지 시각 21일 홈페이지에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애도 성명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기관인 미국국과 교통안전위원회 NTSB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해당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나라 이웃나라. 오늘 비행에서는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형 여객기 사고이자 동시에 2010년에 발생한 허난항공 8387편 추락사고 이후 중국에서 12년 만에 일어난 여객기 사고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이 해당 여객기가 추락 직전 급강한 것에 대해 이번 사고처럼 극단적인 형태의 추락은 거의 없다며 의아함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수색 및 조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의 모든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합니다. 하구 여러분, 우리 비행기 이제 다시 한국에 도착해 착륙합니다. 오늘 비행을 함께한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박지연, 저는 강나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UBS